Forbes 뉴스. 한양 행복 드림 상담 센터 트라우마로부터 안전하게 나를 지키기 집단 상담 안내입니다. 월요일 프로그램과 금요일 프로그램이 있으며 월요일 프로그램은 11월 14일과 21일 18시부터 20시까지, 금요일 프로그램은 11월 11일과 18일 18시부터 20시까지 학생회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트라우마 심리교육 및 안정화 기법과 관련해 이은하 경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한양인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에너지신산업혁신공유대학에서 에너지산업 동향 파악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합니다. 강연 주제는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혁신벤처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정책본부 기술사업화실 조정래 사업화 기획팀장이 강연자로 강연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6시 제2공학관 402호에서 진행되며 11월 15일 화요일까지 구글폼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에너지신산업혁신공유대학사업단에 문의 바랍니다. 오픽 대학연합정기평가 12% 할인 안내입니다. 오픽과 협약한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응시료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 장소의 경우 전국 시험장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리어 개발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임신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김포시 양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국적의 아내 30대 B씨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B씨는 다치지 않았으며 아파트를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A씨가 여러 차례 경고해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경영에 노골적 우려를 드러내면서 경영 방침까지 직접 권고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머스크 CEO를 향해 당신이 이끄는 트위터에서 인권이 경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 인수 직후 파라그 아그라왈 전 CEO 등 이전 경영진을 즉각 몰아내고 제대로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직원을 쫓아내는 등 고감도 감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튀르크 인권 대표는 머스크 CEO가 트위터의 인권 관련 부서를 통째로 잘라내고 AI 윤리 관련 담당자 상당수를 해고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내 관점에서는 출발이 고무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런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재해, 재난재해 관련 점검회의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